힘찬 정오, 힘찬 오후, 힘찬 라디오 남현용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평소보다 유난히 길이 더 막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사고가 있었습니다. 1차로에 쭉 늘어서 있는 사고 차량들의 수습하는 차들까지 몰리는 바람에 정체가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사고 현장을 지나서 이제 좀 길이 트이나 싶었는데 길이 또 막혀요.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이번엔 갓길에 사고 차량들 또 수습 차량들 그곳까지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원활하게 소통이 되더라고요. 간신히 숨통이 트인 도로를 이렇게 지나면서 좀 뜬금없지만 우리 믿음의 여정을 생각해봤습니다. 가다 보면 길 한켠에 상처받고 좌절하고 또 낙심한 영혼들도 보이고요. 또 그 영혼들을 보듬는 누군가도 곁에 있겠죠. 그러다 보면 나의 발걸음도 잠시 주춤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부르신 소명을 따라 전진해야 되는 우리 믿음의 여정. 느려질 순 있어도 포기하진 않길. 또 어디선가 고통 중에 있는 영혼과 그들을 돕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기도도 잊지 않길. 기도하게 되는 오후입니다. God's promises are true. The sun's gonna shine, his own good time, and he will see it through. The sun's gonna shine, God's own good time, and he will see it through. 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힘찬 라디오 오늘 첫 찬양, 밥 케인의 영어 찬양이었습니다. It won't rain always. 항상 비 오는 날만 있진 않을 거예요. 짧은 찬양의 제목이 만만치 않은 삶의 무게를 견뎌내는 우리들에게 참 큰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0259님,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며 빨리보다는 멀리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매주 수요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기 원하시는 은혜들, 또 삶의 간증들,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 또 청하시는 찬양에 담겨있는 이야기들까지 이 점심시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로 좀 한번 꾸며보기 원하는데요. 휴대폰 문자 참여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사연과 모바일 사연은 무료로 열려 있어요. 오늘 힘찬 라디오 함께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단법인 와플에서 맛있는 큐티 문화 예술 매거진 와플터치 큐티집, 화장품으로 전 세계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코나드에서 아이로제 프로브하이트닝 4종 세트,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공부하는 커피랑 도서관에서 에코백, 은혜로운 향기가 가득한 오루시 캔들에서 소이 캔들, 예배하는 기업 온만푸드에서 킹즈 치아바타 핫도그, 나만의 사진과 메시지로 만드는 단 하나의 선물 감성드림에서 머그컵, 하나님의 지혜로 아기의 눈을 보호하는 누누스 수유 등에서 누누스 폴라 수유 등, 커피로 하나님 꿈을 이루는 바리스타 학원 커피 MBA 아카데미에서 드림커피 학교 과정 수강권, 도서출판 토제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더 바이블맵, 나침반 출판사에서 영생과 형통의 신앙 8단계를 소개한 책 최모세 목사님의 진리로 무장하자 도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0709님, 힘찬 라디오 함께 하는데요. 6회, 상쾌, 통쾌합니다. 잠이 싹 깹니다. 많이 졸리셨나봐요. 늘 깨어서 우리의 영혼도 주님 맞을 준비합니다 하셨습니다. 힘찬 사연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좀 안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즘 방송 들으시다 보면 자주 들으실 텐데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극동방송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 2017년 올해 드디어 24회 대회가 펼쳐집니다. 접수는 3월부터 시작이고요. 3월 한 달간 접수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올해는 3차, 4차의 열띤 예선전을 거쳐서 8월 24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대망의 본선 무대를 갖는다고 합니다. 올해 어떤 곡들이 새롭게 발표가 될지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여러분이 아니면 주변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 전화는 서울전화 320-0220번, 320-022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1회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우정상을 받은 찬양이에요. 하늘의 울림, 이런 뜻으로 하울이라는 팀으로 출전한 팀이었는데 찬양하기 원해요 라는 곡 보내드립니다.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 나 가난하고 병들어 약하나 주님을 울릴 찬양 드리네. 내가 알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 나 부족하고 한없이 작으나 주님을 울릴 찬양 드리네. FM 106.9MHz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힘찬 라디오 2월 15일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12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여러분의 이야기와 또 신청 찬양들을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샵 1069번이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카톡 메시지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 찬양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선영님, 지난달에 이사하는 도중에 우리 막둥이가 선반을 좀 잡아당겨서 선반이 발 위로 떨어졌었어요. 발이 퉁퉁 부어서 동네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는 괜찮아 보인다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계속 붓기가 안 빠져서 큰 병원에 갔더니 아마 그때 발에 금이 갔었던 모양이라고 하네요. 아, 한참 걸음마하려는 돌쟁이인데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줄도 모르고 진작 큰 병원 데려가 볼 걸 제 자신이 너무 야속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아픔도 저보다 더 큰 주님이 바라보시고 동행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셨다고요. 힘찬 라디오 제가 좋아하는 찬양들 듣게 돼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특히 그 이렇게 아이들, 아가들 다치면 참 부모로서 마음이 그 죄책감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더 잘 돌봐줬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마음들. 아유, 아무튼 잘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또 예쁘세요. 돌쟁이 이제 막 걸음마하는 그 모습. 아, 이정민님, 지난번 사연에서 시댁에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기도 부탁하셨죠? 예. 지난 주일에 시댁에 가서요, 가정 예배도 드렸어요. 하지만 아직 시아버님께서는 마음의 문은 열지 않으셨지만 하루 빨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좀 기도 요청을 해오시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5667님, 새벽 예배 다녀왔어요. 요리 프로 보고 요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여러 가지 이미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저희 가정 또 교회 또 국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청하신 찬양 또 한 곡 나눌까요? 0353님, 하반신 마비 장애인 김성호 안수 집사라고 합니다.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또 활동하고 있는데요. 찬양 나누고 싶은 곡이 있어요. 복음성가인데 세상을 이기는 지혜라는 찬양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조수아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세상 조수아의 음성으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 이어서 보내드렸던 곡은 샤론의 꽃님께서 청하신 찬양이었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향기로운 나무의 음성으로 보내드렸는데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함께 나누고 싶어요. 찬양을 따라 부르니 은혜가 몇 배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는 찬양 나오면요. 듣지만 마시고 원래 우리 찬양은 우리가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거니까 열심히 또 따라 부르시면서 하나님 높여드리시고 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1821님, 요즘 이제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데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좀 보내주고 계세요. 오늘은 시편 3편,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말씀처럼 이 나라, 이 삼천리 반도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특히나 또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 공감하며 아멘 하게 되는 기도의 제목이죠. 이 나라를 위한 그 무릎들이, 거룩한 무릎들이 많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페일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라는 대화명을 쓰시는 분 참 마음에 듭니다. 페일의 뜻을 모른다 나는. 네. 아이들 이름인가 보죠. 의겸이, 인정이, 다희, 다현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이들의 삶에서 길을, 또 방법을, 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찬 라디오 정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방금 페일 무슨 뜻인지 몰라요 라는 대화명 쓰시는 분 주신 사연을 보니까 떠오른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께 좀 안내해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우리 극동방송이 오는 3월 다음 세대들의 구원을 위해서 귀한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새학기 또 앞두고 있고 특히나 또 요즘 고민 많은 우리 10대들인데 이 10대들을 격려하고요. 근심 걱정을 좀 내려놓게 하는 그런 귀한 자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신의 친구들을 초청하는 자리, 귀한 복음을 또 전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컷 파티, 이름을 이렇게 지어봤다고 하네요. 컷 파티를 3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극동 아트홀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자녀분들, 또 그 자녀분들의 친구들 함께 와서 웃고 공감하는 힐링의 시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연예인, 크리스천 연예인이죠. 강균성 씨, 또 개그맨 이정규, 또 신인 댄스 그룹들도 초청을 한다고 하고요. 아마 우리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복음 전파의 자리가 될 것 같아요. 토크, 뭐 이벤트, 특히 뭐 경품을 태블릿 PC부터 시작해서 운동화 상품권까지 뭐 다양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미리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자리를 좀 준비해 놓는데요.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서울 전화 320-0315번입니다. 329-0315번으로 전화하시거나 휴대폰 문자 샵 1069번으로 파티라고 적으시고 참석하시는 청소년의 이름과 인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함께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찾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힘찬 라디오 오늘 어느덧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입니다. Choir Led Worship의 영어 찬송가 준비했어요. 이 세상 험하고 Jesus Pays It All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남현용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죠.